예수님께서 네 가지 땅의 비유를 말씀하셨죠. 선포되는 복음에 대해서 사람마다 각기 다른 반응을 보이는데 그 반응에 따라서 네 가지 이 땅이라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열매 맺는 땅과 그렇지 못한 땅의 차이를 알 수 있도록 비교하면서 이 예수님의 비유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첫 번째, 두 번째 땅을 우리가 함께 보았고요. 오늘은 세 번째 땅입니다. 세 번째 땅은 가시떨기 땅이죠. 7절과 18절, 19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7절을 보시면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제 18절, 19절에서 설명해 주시죠. 지금 이 가시떨기가 무엇인가?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라. 예수님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가시떨기 땅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뿌려졌는데 그 가시 기운에 막혀서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러한 땅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를테면 말씀을 듣기는 했어요. 그런데 세상에 염려가 있고 또 재물에 대한 유혹이 있고 또 이런저런 그런 욕심들이 있어서 그 말씀이 그 마음밭에 그 삶 속에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가시떨기 땅이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그걸 잘 보여주는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나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가 25절부터 3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으시면서 34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이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염려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말하고 계세요. 그런 그것도 세 번씩이나 강조해서 말씀하세요. 25절에 보면은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또 31절, 34절 염려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은 뭐겠어요?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들에게 염려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일러주시는 것이죠. 염려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런 거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런 게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이것이 없으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지 못할 것 같은데 그걸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에게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가 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돈을 벌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또 공부를 잘해서 출세하려고 하는 또 이런저런 것들을 통해서 성공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뭐 표현은 다르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공통적인 마음은 잘 먹고 또 잘 입고 또 잘 살고자 하는 그런 바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럼 다 된 겁니까? 아, 그렇지.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난 오늘부터 염려하지 않을 거야.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니까 더 이상 염려 안 하고 잘 살게 될 거야. 아, 그러면 되지 뭐. 여러분, 이러면 문제가 다 해결이 됩니까? 안 그렇죠? 우리는 근본적으로 염려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아마 이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 이런저런 일들로 염려하시면서 나오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이렇게 염려하지 말아라. 어이, 그래, 맞아. 이제 염려 안 할 거야. 그렇게 표현한다고 그래서 염려가 안 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몸이 아프면 염려가 되잖아요. 때거리가 없으면 염려가 되잖아요. 자녀들에게 일이 생기면 염려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일들로 직장일 또 여러 사업일 우리의 삶에 그야말로 가장 기본적인 문제들이 우리를 늘 염려하게 하는 그런 문제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아,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그것도 세 번씩이나 강조해서 여러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도 그냥 쉽게 내던진 말일까요? 우리를 채울하시고 우리의 삶의 고통과 아픔을 누구보다 더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냥 염려하지 마. 그냥 이렇게 쉽게 그렇게 하신 말이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매일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주님은 그것도 모르시고 염려하지 말라고 아이 그렇게 무책임하실 수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만드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래서 목숨까지 내어주시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누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고 어쩌면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속속들이 아시는 분이신데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셨을 때는 우리는 본질적으로 염려하는 존재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짚어보라 그런 의도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요, 염려를 해야 하느냐 하지 말아야 하느냐 사실 이런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하시는 분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근본적으로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염려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염려를 하긴 하는데 뭘 염려해야 되는가, 무엇을 먼저 염려해야 되는가라는 문제를 초점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 그러십니까? 33절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염려하지 말아라 하시면서 세 번씩이나 강조하시고 나서 33절에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염려하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존재인데 그런데 우리의 삶에 있어서 먼저 염려해야 할 것, 먼저 생각해야 될 것, 먼저 우리의 관심사를 두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한번 경각심을 주시고 일깨워 주신단 말이죠. 너희가 무슨 염려를 할 것이냐? 모두가 다 먹을 건 염려하고 입을 건 염려하고 또 살아갈 건 염려하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의를 염려하라. 그것을 관심을 가져라.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하는 그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신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요, 적어도 우리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는 것이 적어도 우리 신앙에 있어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볼 때 보는 눈이 다르고 우리의 삶을 대하는 자세가 다르다라는 것을 일깨워 주신다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시각이 바뀌는 겁니다. 삶을 접근하는 자세가 바뀌는 것입니다. 관심사가 바뀌는 거예요. 삶의 목적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하는 겁니다. 그 삶을 어떤 것으로 무엇에 가치를 두면서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에게 새롭게 꼬집어 보시면서 그것을 먼저 생각하라, 먼저 염려하라,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사단이 존재하죠? 사단에게도 염려하는 게 있습니다. 사단에게도 최고의 관심사가 있어요. 그 관심사가 무엇인가? 스크류테이프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마귀의 지령이라고 하는 다른 제목으로도 번역이 됐는데 그 책에 보면은 이 사단이 졸개 조카인 사단에게 그 마귀에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가만히 두지 않고 염려하게 하고 또 그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지게 할 것인가 31가지 전략을 가르쳐줘요. 참 못됐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망할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질까? 그래서 그거를 잘 할 수 있는 전략을 자그마치 31가지나 우리가 한 달이 며칠이죠? 31일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사단은 그 워무드라고 하는 이 쫄개 마귀한테 매일매일 하나씩 사용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멀어지게 하려고 온갖 관심사를 거기에 두고 그걸 염려하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주님께 가까이 하는 대신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대한 염려, 이 세상 것에 대한 유혹, 이런저런 욕심, 여기에 쏟아놓도록, 여기에 집중하도록 그렇게 유혹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말씀하신 거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우리의 마음이 예배를 통해서 그렇게 나아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데 정작 사단의 관심은 뭐라고요? 어떻게 쓰든지 그냥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그 마음을 딴 데 두라고 그렇게 염려하고 기를 쓴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우리의 염려를 먼저 두어야 할 것이 있다. 우리의 관심사를 우선해서 두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의요, 하나님의 뜻이다. 그것을 먼저 염려하라. 그것에 관심을 가져라. 그리하면 우리가 그렇게 찾으려고 얻으려고 안다라고 몸부림침해도 얻지 못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신단 말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면 좋겠어요. 내 삶을 이끌어가는 그 인도자가 누군가? 내 삶의 관심을 사로잡게 만드는 그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이 시간 내 삶의 진정한 성공과 진정한 평안을 가져다 줄 그분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한번 다시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창조자의 그 삶의 목적을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목적을 세우고 그 사명을 따라서 살아가고자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가?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에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이 정말 누구이고 무엇인가라는 것을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를 구하라. 오늘 일부에 대해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목회자로 한 30여 년을 살면서 제 인생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요 또 실제다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들을 채우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실제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만일 제가 그런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런데 고백하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약속의 말씀이 사실이긴 한데 이 목회자는요 이렇게 막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염려하지 않을 정도로 막 부어주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먹고 살 만한 만큼. 그런데도 여전히 염려가 되고 여전히 걱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너가 목회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서 살려면 이 말씀이 늘 너에게 기억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정도만 주시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주시면, 너무 풍성하게 주시면 딴 데 마음을 품을까 봐, 딴 짓 할까 봐. 그래서 어쩌면 목회자로 부름을 받는 사람들은요 여러분처럼 이렇게 안 하면 못할 것 같은 사람들만 부르십니다. 아무나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부르셔서 그렇게라도 너가 해야지 하나님 중심에 가까이 두고 살지 않겠냐 이러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진실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내가 그렇게 안다라고 염려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공급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다른 것들을 채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그 속해 있다라는 것과 그 나라를 추구하며 산다는 것이 실제로 내가 영원한 나라에서의 삶을 영생을 얻을 것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내 가정 속에서 자녀들 가운데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일하고 수고하는 그 삶의 현장 그 대목대목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그 가운데 회복과 치유를 허락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생명이 여기 있구나라는 것을 실감하도록 하신다는 것을 맛본단 말이죠. 저는 그것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얻으려고 그렇게 안다라는 것보다 훨씬 가치 있고 복되다라고 믿습니다. 주님이 그런 우리를 모르시겠습니까? 우리의 염려와 우리의 그 아픔을 모르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진정 더 우리가 그렇게 염려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되고 가치 있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실제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그 축복을 여러분도 맛보셨다면 그것이 더 풍성해지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그 뜻을 구하며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풍성한 삶의 그 열매들을 저와 여러분이 더 거두어가는 그런 은총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땅은요,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 좋은 땅은 8절과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마가복음 4장 8절입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20절입니다. 그걸 설명하시는 거예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좋은 땅은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자라서 열매를 맺는 30배나 60배나 100배의 열매를 맺는 땅을 말한다.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 말씀이 생명력 있게 열매 맺는 그러한 사람을 말한다.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이것을 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이 우리에게 30배, 60배, 100배의 그 결실을 맺어지는 것을 누구나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감사하게도 지금 이 좋은 땅이라고 하는 말씀 오늘 마가복음을 보면은 그럼 어떻게 좋은 땅이냐? 무슨 땅이 좋은 땅이냐? 이런 설명은 없잖아요. 그 말씀을 받아서 그것이 무성하게 자라고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것이 좋은 땅이다 이렇게만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누가복음 8장 15절을 보시면 좋은 땅이 어떤 땅인지 좋은 땅, 열매 맺는 땅의 특징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인데요. 새번역 번역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진 것들은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서 그것을 굳게 간직하여 견디는 가운데 열매를 맺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좋은 땅은 뭐라 그래요?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또 그것을 굳게 간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견디는 사람. 견디는 가운데 열매 맺는 사람이 좋은 땅이다. 옥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교회에서 풍성한 삶의 기초를 함께 공부하고 또 제자 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이 풍성한 삶의 기초를 강의하고 또 책으로 내신 김영국 목사님은 이 좋은 땅, 열매 맺는 땅의 그 특징을 이 누가복음 8장을 통해서 세 가지라 그렇게 설명을 하세요. 첫 번째 열매 맺는 땅의 특징은 무엇인가? 말 그대로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열매 맺는 땅의 특징은 그 말씀을 잘 들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굳게 간직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뭐예요? 그 간직한 말씀을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견디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좋은 땅이다.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죠. 자, 그러면 그것을 조금 더 우리가 한번 풀어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열매 맺는 땅은요.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8장 15절에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땅은 예수님이 비유하신 첫 번째 땅, 무슨 땅이죠? 길가에 떨어진 길가밭, 이것과는 정반대되는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길가밭이 어떤 마음입니까? 길가밭은요, 새들이 와서 그 씨를 먹어버리는, 말씀을 들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 씨를 빼앗아가 버리는 그런 밭을 길가다, 그런 땅이다, 길가와 같은 땅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곧 이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정반대되는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길가와 같은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완고한 마음입니다. 굳어버린 마음이에요. 굳어버리고 완고한 마음의 밭에서는 영적인 생명이 자랄 수 없고 성장할 수 없습니다. 한 귀로 들어 다른 귀로 흘려보내는 그런 마음, 무관심한 마음에는 아무리 씨가 뿌려져도 열매를 맺기 어렵겠죠. 삐딱한 마음으로 설교를 들으며 평가하고 약점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는요, 생명이 머무를 수 없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찾으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뜻이 무엇인지, 나에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을 적극적으로 찾으려는 마음, 그것이 이 바르게 착한 마음으로 듣는 마음입니다. 그 말씀을 귀로 듣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순종하려고 기억하고자 하는 마음, 그것이 바르고 착한 마음입니다. 이것이 착하고 바른 마음으로 듣는 사람이고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30배나 60배나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두 번째 열매 맺는 땅의 특징은 뭡니까? 이렇게 들은 말씀을 굳게 간직하는 마음. 굳게 간직하는 그러한 사람을 말합니다. 8장 15절에 그것을 굳게 간직하여 라고 말해요. 여러분, 들은 말씀을 굳게 간직하는 마음은 예수님의 비유에 어떤 밭과 정반대일까요? 돌짝밭과 정반대입니다. 왜요? 돌짝밭은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기쁘게 들어요. 그래서 싹이 나요. 그런데 어려움이 오니까 그 담았던 씨를 그냥 날려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 보면 때로는 손해를 볼 때도 있어요. 어려움 당할 때도 있습니다. 고난을 겪어야 하고 이겨야 되는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은혜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려고 헌신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이웃이, 가족이 구원받기도 하고 그 깨어진 삶의 회복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 병들었던 몸이 치유를 받기도 하고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도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고 헌신하다 보면 이런 복이, 이런 회복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때로는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습니다. 혼자 잘난 척한다고.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물질에, 또 시간에, 또 건강에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담았던 그 말씀을 그냥 날려보내고 싶은 거예요. 더 이상 내가 견뎠다간, 더 이상 내가 그것을 붙잡고 있다간 내가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낙심이 오는 겁니다. 게다가 옆에 있는 누군가가 거기에 찬물을 끼얹는 거예요. 그래 봐라.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움 당하는 거지. 이런 소리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냥 그 마음이 그냥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어떻게 쓰든지 뭐 한다고요? 30일까지의 책략을 가지고 매일마다 어떻게 하면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까? 이런 일을 쓰는데 사단은 우리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그래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심지어는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를 무너뜨린다고 그렇게 역사한단 말이죠. 이렇게 어려움이 오니까, 이렇게 손해를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걸 감당하지 못하고 포기하는 겁니다. 그게 그 돌짝밭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움과 그런 손해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 고난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씨앗을 굳게 붙잡고 있는 사람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아 1미터만 더 파보렴, 이런 책을 혹시 또 읽어보시거나 또 들어보신 분이 계실 겁니다. 제가 예전에 가정교육 그 사역원에서 공부할 때 그 목사님이 이제 쓰신 책인데 책을 보면서 여러 유익한 이야기들이 참 많았어요. 그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비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예요. 이 다비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서부 개척 시대에 금광을 찾아서 이제 서부로 갑니다. 그래서 금광을 하나 이제 채굴을 합니다. 채굴하기 위한 기계도 사고 또 투자도 하고 그래서 금을 찾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런데 이 다비가 드디어 금맥을 찾은 거예요. 그 광산에서. 그야말로 노다지가 떨어진 겁니다. 대박난 거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다비가 기뻐하면서 그 금들을 계속 하면서 부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다비가 계속해서 금을 캐다 보니까 이게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이제 그 금이 더 이상 안 나오는 거예요. 캐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그냥 포기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많은 걸 얻었는데 욕심이 더 나잖아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판 겁니다. 파도 아예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안 되나 보다. 그래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채굴기와 그 금광을 그냥 고물상에게 팔아 넘기고 그냥 떠나버렸어요. 그런데 그 채굴기와 금광을 산 이 고물상 주인이 좀 이상한 거예요. 대개는 금광이 그래도 발견되면 상당히 많은 양들이 이렇게 발견이 되는데 생각보다 좀 이 다비라는 사람이 일찍 떠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혹시나 해서 좀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자기가 그 채굴기를 가지고 금광으로 간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열심히 팠겠죠. 그 사람이 파다 남은 그 굴을 계속 팠겠죠. 역시나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뭐 그러면 그렇겠지.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계속 덮한 겁니다. 계속 덮해서 파다 보니까 금광이 나온 거예요. 금맥을 찾은 거예요. 그런데 그 파 들어간 깊이가 얼마였는가? 90피트였대요. 1피트가 30cm 정도 됩니다. 1미터 정도가 채 안 돼서 그 금광을 찾은 거예요. 세상에. 답이라는 사람은 그 1미터를 더 파지 못해서 그 더 많은 그 금은 보화를 말하자면 그냥 송두리째 날려버린 것이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그 책의 교훈은 그런 것입니다. 이 답이 안타까움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못 버틸, 더 이상 힘들어서 못 견딜,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살아서 사는 것이 손해보아서 아파서 그래서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 할 그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 이상은 절대 못할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지치고 지쳐서 이제 그 지점에서 포기하고 만다는 거죠. 그런데 이 다비에게 주는, 다비를 통해서 주는 메시지는 뭐겠습니까? 세상에 1미터만 더 팠으면. 근데 그걸 누가 알겠어요? 그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도저히 못 견디겠습니다. 이제 내 손을 들겠습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그렇게 손 들고 싶은 때가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이미 그런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해봤어요. 아니 앞으로 그런 경험이 또 올지도 몰라요. 그때 그냥 포기하고 만다면 우리는 다비의 이야기를 우리의 이야기로 삼아버리는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 되지 않겠는가.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비유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굳게 간직하지 못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다 보니까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것을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이런 마음이 그냥 이 마음에서부터 차올라오는 거예요. 턱 밑까지 차올라왔어요. 그냥 이제 한마디 내뱉기만 하면 끝장나는 거예요. 그런 순간에 그것을 내뱉지 않고 다시 그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굳게 견디는 사람. 그 사람이 열매 맺는 땅의 두 번째 모습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시고 계시는 그 사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것을 신뢰하며 어떤 시련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이 세상의 유혹에 대해서 염려가 와도 우리 마음 뺏기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끝까지 견디는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런 시험과 유혹을 계속 받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인 저도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저에게도 수도 없이 그런 유혹과 시험이 찾아오는데 여러분들은 더 아시겠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1미터만 더 파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도 그런 마음을 갖는 겁니다. 1미터만 더 파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을 굳게 붙잡고 포기하지 말자. 열매를 맺게 만드는 힘이 바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굳게 잡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단 말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의 씨앗을 뿌리시는데 그 말씀을 받는 사람에 따라서 네 종류의 밭이 있다 그래요. 어떤 마음이 하나님 나라에서 풍성한 삶의 열매를 맺는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농부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밭에 씨를 뿌리실 때 우리가 다 열매 맺기를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 열매도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기를 기대하시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담아두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신 그 꿈과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갖는 그 삶의 목적과 그 부르심에 대한 그 응답의 모습들이 우리의 딱딱한 마음으로 굳어져서 그 말씀이 뿌려져도 거두지 못하는 그런 마음밭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에, 하나님의 그 말씀에, 하나님의 그 나라에, 그 하나님의 생명에 우리가 기꺼이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받으려는 그런 마음, 그리고 그것을 굳게 지키려는 마음, 그것을 그리고 견디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농부 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런 마음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혹시 우리에게 찾아오는 유혹이 있거나 또 돌짝과 같은 그런 시험들이 있을 때 그것을 캐내버리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욕심 때문에,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염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거들랑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한번 집중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성도의 기도를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이 풍삼젖을 하면서 하나님께 이런 마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는데 제가 누군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한번 이 기도에 여러분도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따라서 기도한 거예요. 자격 없는 저를 불러주시고 귀하게 여겨주신 하나님 아버지, 저의 삶에서 선하신 하나님을 따르기보다 나의 이기심과 욕심을 위해 내 뜻을 따라 살았던 저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저의 삶을 통해서 선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내가 결국 속하게 될 곳은 하나님 나라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저의 눈과 귀와 입을 열어주시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안목과 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소리를 내며 그것을 행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소서. 저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 매일매일 주님의 채워주심을 믿고 의지하여 막연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에 휩싸이지 않고 내게 주어진 지금 이 순간을 당당하게 성실하게 살아가게 하소서. 내 입과 내 가족을 통해 때로는 그들의 부족함으로 인해, 때로는 그들의 위로함과 격려와 사랑으로 인해 성장감을 깨닫게 하시고 서로를 품어주고 공감해 주면서 함께하는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선택의 갈림길에 설 때마다 악을 택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선하신 주님의 길을 선택하며 빛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시고 혹여 악을 택했다 할지라도 깨어 알아차리게 하시고 회개하며 당장 돌아설 수 있고 나의 악함을 인정하고 책임질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제가 제 자신을 위해 이렇게 기도드릴 수 있는 이유는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속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는 네 종류의 땅, 저와 여러분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가 맺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십시다. 굳게 그 말씀을 간직하십시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면서 견디십시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또 교회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뜻하신 그 풍성한 그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역사들을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30배나 60배나 100배의 열매를 맺혀주시는 그러한 은총이, 그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게, 우리 가정들과 다음 세대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